홉스 뉴스. 한양대학교 학군단에서 65기와 66기 학군사관 후보생을 모집합니다. 모집 대상은 1, 2학년 남학생과 여학생이며 모집 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입니다. 학군단을 통해 리더십을 함양하면서 장학금, 취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행정실 안내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중랑문화재단에서 2024 중랑 서울 장미축제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. 모집 대상은 만 18세 이상 성인 누구나이며 모집 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입니다. 활동 내용은 축제장 안전관리, 관람객 안내 등이며 1365 자원봉사 포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중랑문화재단 축제공연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삼성 SDI에서 소형전지사업부 채용설명회를 진행합니다. 행사는 4월 5일 금요일 13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진행되며 행사 장소는 HIT관 3층 310호입니다. 행사 내용은 회사 소개 및 채용 관련 질의응답이며 희망 분야 및 입사 지원서 이메일 접수를 통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삼성 SDI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하루만 근무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썼다가 8시간 만에 1,000만 원을 잃게 됐다는 한 편의점 주인의 사연이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. 단기 아르바이트생 B씨는 총 142번에 걸쳐 교통카드 및 네이버페이에 1,000만 원가량을 충전하고 현금 결제 기록만 남겼습니다. 심지어 빼돌린 돈을 중고 거래시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경찰은 B씨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.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등이 들면서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약 35억 달러 불었습니다. 올해 들어 외환보유액은 미국 달러화 강세로 1월과 2월 잇따라 줄었지만 석 달 만에 반등했습니다. 외환보유액 중 유가증권과 특별인출권이 줄었지만 예치금은 증가했습니다. 한국의 외환 보유액 규모는 2월 말 기준으로 세계 9위 수준입니다. 지난 3일 타이완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으로 최소 7명이 숨지고 736명이 다쳤습니다. 사망자 가운데 3명은 아침 하이킹에 나섰다가 바위에 깔려 변을 당했고 다른 한 명은 산사태에 매몰된 트럭 운전사였습니다. 당국에 따르면 완전히 무너진 건물 최소 두 채를 비롯해 지진에 파손된 건물이 125채에 달합니다. 현재 구조당국은 갇혀있는 77명에 대한 구조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혀 사상자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.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홉스 뉴스. 4월 8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. 지금까지 보도의 김태인, 기술의 윤세연, 담당의 이서빈이었습니다.